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제28차 아프리카 동맹 국가 및 정부 순회자 회의에서 동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된 토마스 크웨시 콰르테이에게 이를 축전을 보내했습니다. 축전은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동맹과 그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